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달려가자 미래로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등불. 우등불 타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 장군님 받들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는 저국을 심장으로 사랑하였네. 저국을 진정 사랑한다고 용사는 말로 하지 않았네. 사람들 잠든 깊은 밤에도 가슴에 온 땅을 안고 세웠네. 아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